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15일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딱히 아픈 것도 불편한 것도 없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 대개는 불안, 걱정 때문이겠죠. 걱정의 이유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누구든 내일 일이 많아서 걱정, 누구든 내일 일이 없어서 걱정,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나갈지 걱정, 내일 아침엔 뭘 입고 출근할까, 밥은 뭐를 먹고 나갈까? 그냥 나가야 되나? 뭘 먹지? 그것도 걱정. 하다못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걱정을 하려고 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죠. 뭘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어떨 땐 모자라서 걱정, 어쩔 땐 넘쳐서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 또 걱정이 너무 없어서 걱정. 이게 성격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인생이 이렇게 걱정의 연속인 걸까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몰고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걱정들 중에 단 하나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다면 어떤 걱정을 선택하게 될까? 참 별것도 아닌 걱정들이죠. 그쵸? 너무 많이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즐거워지는 느낌? 우리 김명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김명현입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군요. 네. 어우, 벌써 시간이 훅 돌아서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다시 막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요. 네. 어느 날 제가 같이 일하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성격은 참 바운스해. 바운스. 무슨 소리냐. 이제 그때는 그걸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성격을 표현할 때 바운스라고 마우스? 하면은 톡톡 튀는 성격, 되게 밝은 성격이라고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데요. 혹시 나쁜 의미가 있는 거면 나중에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런 표현은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또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더 이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네. 하고 어쨌거나 저희들이 체험.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네네. 또 저도 이렇게 더 기분이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업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소식들을 들고 이렇게 왔고요. 또 여전히 행사는 계속됩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이번에도 또 그러면 아주 행사들이 꽉꽉 찼죠. 그래요? 꽉꽉 찬 것 중에서 제가 골라. 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일단 지금 당장 있는 행사는 아니에요. 10월달이나 돼야지 있는 행사인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미리 마라톤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럼요. 마라톤 큰 행사가 또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또 이렇게 했던 분들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요. 날짜를 까먹고 깜빡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미리 10월 30일에 있는 ASB 오클랜드 마라톤 대회 이런 꼼꼼한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럼요. 이거 치밀하세요. 미리미리 몸 만드셔야 돼요. 안 뛰시다 갑자기 뛰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혹시 뛰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 쭉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걸 안 좋아해서 아직 한 번도 마라톤에 대한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아, 네. 근데 주변 분들 중에서 네. 연배가 저보다 더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네.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나가시고 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말마다 네. 그 파크러닝이라고 해가지고서 네. 이제 가볍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마라톤과 비슷한 그러니까 네. 마라톤이라는 건 결국 이게 너무 겁을 먹으시는 게 네. 마라톤 하면은 내가 42.19km 어떻게 뛰어? 이렇게 겁을 이렇게 먹으신 분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짧은 코스부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짧은 코스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내 몸은 한 이 정도에 만들어져 있어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주말에 아까 있다라고 하는 네. 파크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짧은 코스부터 있고요. 네, 이번 그 오클랜드 마라톤도 지금 행사가 준비되는 걸 보면 아이들만을 위해서 네. 2.2km만 뛰는 행사도 있고요. 아~ 뭐 당연히 42.19km를 그렇죠. 뛰는 풀마라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하프마라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짧은 5km짜리 아니면 조금 더 긴 뭐 중간쯤 뭐 어정쩡한 좀 이렇게 그 길일 수도 있겠지만 12km짜리도 있고 아~ 21km짜리도 있고 다양하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네. 그때까지 물론 이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미리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뛰어보시고 이렇게 몸 만드시면서 이제 난 이 정도 이번에 도전해볼 만한데라고 네. 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신청하셔서 이제 한번 뛰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다닐 때 제가 달리기 말고는. 그 앞서서 이제 그 달리기 하시는 분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네. 달려본 적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네. 1km 정도 남짓을 뛰고 나니까 네. 이건 내가 할 운동이 되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틀 뛰었나? 네. 그래서는 그만두고 그 뒤로는 안 하고 있긴 해요. 네네. 근데 너무 섣부른 네. 제 포기였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제가 짧은 거리부터 네네. 다시 한번 뛰고 있긴 해요. 그 마라톤을 준비하시면서 개인이 준비하시는 분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부상이 많이 온다라고 오래 뛰신 분들이 우려를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주변에 같이.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리 부분, 특히 관절 부분, 네네. 몸 푸는 거, 호흡하는 법 이런 거 이렇게 배워 가시면서 짧은 거리부터 먼저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작정 뛰는 게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요 접수를 네. 네, 이벤트홀에서 그 바이어덕트에 있는 그 이벤트 센터에서도 이제 봤고요. 네. 그 현장에서 이제 등록할 때 이야기고요. 네네.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미리 그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몸을 만들어 보고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네. 그 바이어덕트 이벤트 센터에서 네네. 그 10월 28일과 10월 29일 날 네네. 각각 또 접수 받으니까 그때쯤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다, 나는 이미 막 도전할 준비가 됐어 하는 네. 분은 미리 웹사이트로 하셔서 약간의 디스카운트도 되니까 한 1-20불 차이도 싸게 네, 등록이 네. 가능하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등록하셔서 미리 이제 내 돈을 냈으니 또 준비를 안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이거 미리 딱 접수해 놓으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시면 네.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네. 되면 이 10월 달까지의 시간이 네. 또 뭔가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면 참 의미 있게도 느껴지고 나 그 시간이 또 재밌게 네, 이렇게 흘러갈 맞아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접수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레귤러 엔트리가 175불이고요. 네. 그 풀 마라톤이 네.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프나 아니면은 그 트레이버스가 조금 더 가격이 낮으니까요. 이 정확한 가격 정보는 지금 오클랜드 마라톤 co.ng로 들어가시면은 네네. 거기서 자세한 정보를 또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홈페이지 네. 참조하시고 네, 이번 기회에 몸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몸은 안 되지만 정말 이걸 한번 극복해 보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삼겠다 네.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참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고민이 생기면 무조건 뛰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러면 네. 그게 또 정리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머리가 이렇게 싹 비워진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1, 2km 뛰는 동안은 복잡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뛰다가 네, 네. 갑자기 머리가 이제 이렇게 맑아지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길만 바라보거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만 네. 딱 듣게 되는 그 경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악 그런 들으시면서 네, 네, 네. 숨이 막 턱까지 찰 때까지 뛰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아, 그래요? 1km만 뛰어도 저는 그 남들 10km 오니까? 뛴 만큼의 그 힘든 상황이 바로 오기 때문에. 아, 좋네요. 아, 예, 예, 예. 짧게 뛰고, 예, 금방 이렇게. 이런 예.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뛰고 이렇게. 체력이 좋으셔서 그래요. 체력이 좋으셔서 오래 뛰셔야 되는 네. 점점 멀어지는 네, 네, 네. 그런 게 있겠죠. 오늘은 또 마라톤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또 당연히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또 있습니다. 아, 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노래예요. 그 아, 2013년도에 네. 미국의 그 보스턴 마라톤 때 폭탄 테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기억납니다. 이 폭탄 테러를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네. I don't have a song for that이라고 물론 어떻게 보면 안 어울려. 왜 이상하게 그렇게 기왕 왜 하필이면 슬픈 노래를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이 네. 이런 맑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의 축제에 이 테러라고 하는 네, 또 네. 엄청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었던 네,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네. 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이렇게 가방 딱 폭탄 들고 나중에 이렇게 그렇죠. 봤을 때 사진도 많이 돌았었고 네, 네, 그 뭐 현장 사실상 그때 이제 폭탄 테러가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바로 그 CNN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 볼 수 있었었는데 네. 끔찍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네, 네. 네 제가 준비한 노래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Cheering crowds line the streets Children's laughter Turn to screams as chaos fell like bitter rain, crashing thunder filled with violent hate. Oh, there's clarity with time, but when darkness clouds my eyes. I don't have a song for that. When the words just disappear, I don't know what's going on. No, it's not that I don't care, but sometimes in this crazy world, there's just no way to explain when it goes wrong. I don't have a song to play, but that at the grave of a cherished friend, another light too young to end. Though I smile at the memory, sounds of a song to play for that. When it all goes wrong, I don't have a song to play for that. know what's going on. No, it's not that I don't care. Sometimes in this crazy world, there's just no way to explain. When it goes wrong, I don't have a song to play for that. Wrong. I don't have a song to play for that. When it all goes wrong, I don't have a song to play for that. 아, 정말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그럼요. 네. 이게 주변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인데 네. 내일이 아니니까라는 네.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이런 사건 사고는 어디서나 네, 누구한테나 그럼요.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더 많이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네.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두는 게 네.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네. 또 오늘의 삶이 그럼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내일에 뭐 어떤 문제가 있든 아니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든 그것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시간 그것을 정말 나한테 얼마나 충실하게 또 뜻깊게 사느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게 쉽진 않아요. 뭐 하루하루 어떻게 결심을 하고 살 수 있나요? 예. 네. 풀어지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잠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밖에 봤을 때 네. 글쎄요. 그냥 그런 거죠. 뭐 어떤 제가 아는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만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묻는데요. 너는 왜 사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그래요. 멋진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의해서 답을 뭐 바라고 하는 그렇죠. 말은 아니지만 자기를 잠깐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그 전보단 자주. 네,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네, 네 이어지는 그럼. 네, 이렇게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배신 네. 그리고 전쟁과 평화 뭐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문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죠. 아유, 네. 그렇군요. 영화인데 네. 드디어.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이제 가지고 계시고 이미 네. 투어를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클랜드에서 국제 영화제가 시작이 됐어요. 아 드디어 시작했군요. 네.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네. 뉴질랜드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1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7월 시작해서 네. 7월 31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시간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러네요. 게 일단은 지금 영화 상영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해요. 아. 그 시티에 있는 이제 시빅 뭘 당연히 시빅에서 이제도 하고요. 네네. 이제 뭐 스카이 시티 시애틀라든지 아카데미 시네마라든지 이런 시내에 있는 데부터 뉴마켓에 있는 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리알토. 예, 리알토.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발음이 다르면은 교정 부탁드릴게요. 네. 네, 거기 시네마라든지 그리고 저 멀리 마누카우 있는 데서도 이벤트 시네마에서 이거 영화를 골고루 상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지도 보시고 여기에 그 애니메이션 짧은 네.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을 즐기시다든지 또 사이파이 무비도 있어요. 아하. 네, 이런 것도 이제 가볍게 한번 즐기시고 네. 싶은 분들은 네. 이제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 티켓도 가격이 좀 다양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 12.5불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네. 이제 원하시는 영화 이렇게 선택해서 네. 그걸 가서 보시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네. 뭐 한국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반갑네요. 아 반갑더라고요. 어떤 영화예요? 네, 아가씨라고 아, 제가 아가씨? 지난주에 네네. 한번 소개했던 영화 네, 중에서도 맞아요. 있었어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네. 영화도 초청작으로다가 요 상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만약 즐기고 싶은 분은 네.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찾아봐야 돼요. 네, 찾아보셔서 이제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뉴질랜드에서 즐기는 또 한국 영화.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한국 영화가 뭐 한 번도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곡성 했죠. 네네. 이번에 또 아가씨 이렇게 즐겨 보시는 것도 네. 또 다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페스티벌에서 또 이렇게 즐기는 거라 또 그냥 영화 보러 가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다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는 거 다르고 또 저는 요거는 제가 당장 뭐 이건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네네. 이미 그 썬댄스 영화제라고 독립 영화제 미국에서 하는 네. 매년 하는 영화제에서는 네. 이미 굉장한 혹평을 받았어요. 네. 좋은 영어로 러브송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러브송이요? 이 감독이 한국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김소영이라고 하는 그 한국 분인데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 독립 영화 쪽에서는 네. 저 굉장히 그래도 이름이 어느 정도 유명해진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러브송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네. 그 출연한 배우들이 또 유명해졌어요. 아, 근데 저 아직 이제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하여튼 그만큼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잘 만드시고 직접 시나리오 쓰시고 디렉터까지 한 그런 분이에요. 인재네요. 네네네. 그분이 만들었던 러브송이라는 영화도 네네. 물론 이건 한국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네. 네. 오, 한국의 감수성으로 만들어진 미국 영화란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러네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네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네. 익숙한 한국 이름인데라고 하면서 찾아보다 알게 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목이 잠기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 한 잔. 네 커피 한 잔 네.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좋고요. 네. 차도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소식이 준비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요. 네.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또 어떻게 보면 제 감정을 이입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 네네. 네, 문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어쩌면 또 다른 나가 아닐까요? 오, 영화가요.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즐겨보시고요. 네네. 예, 한번 그 영화도 한번 쭉 그 웹사이트 가서 서치해 보시는데요. 웹사이트가 nziff.co.com NG, NZ 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쭉 한번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영화들이 예, 있는지. 예.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초청이 네. 됐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그 소식이 굵직굵직한 소식인데요. 예, 일단은 좀 국제적으로 아니면 크게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네, 그리고 뭐 영화도 이게 뭐 10편 초대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편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와우. 네. 네, 그러니까는 한번 원하는 영화가 있는지 네. 살펴보시고 네.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특히 이런 영화제의 특징은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이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부분도 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또 그런 경험도 가능하세요. 네. 또 부산 국제영화제 뭐 이런 게 생각나네요.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이 슬픈 사실이. 저도요. 네네네. 일단 사람 많은 데를 제가 많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여기서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같이 가는 거 좋겠는데요. 네. 참고로 하나 네. 더 말씀드리면 아가씨라고 영화를 검색하면 당연히 못 찾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네. 핸드메이든이라고. 더 핸드메이든. 아, 그래요? 네네네.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 만약 그것만 검색해서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검색하시고요. 아가씨가 아니군요. 네, 아가씨라고 하면 아가씨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더 핸드메이든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더 추가 정보 드리면 이게 15일, 18일 각각 밤 9시 15분, 오후 3시 15분에 네. 네, 이게 지금 상영이 될 아가씨가 두 번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아가씨가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는 요 시간대 혹시 시간이 네. 비시는 분은 미리 티켓 예매하셔서 네네. 이제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그럼 또 영화와 함께 네. 기대되는 이게 시간은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매치되지는 않지만 네네. 네.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네네. 이제 좀 친해지려고 결국 이렇게 영화라는 그 이런 네. 툴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바로 옆에 앉아서 한 네. 시간 반, 두 시간을 이렇게 꽉 가까이 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네.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고른 영화인데요. 이문세의 조조할인이라고요. 아. 절대 나는 당신이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조조할인을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고 싶어서 조조할인을 가는 거야. 이런 내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문세의 조조할인. 네.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회사 속에 수줍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시절 그땐 그렇게 할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할인은 우리 차지였었죠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하지만 우리 함께한 순간 이제 주말엔 영화 됐지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247-4989 땅 팔 때로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조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조조화린 이문세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네. 영화 같은 노래네요. 어우, 그럼요. 또 이게 또 자기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네. 같이 이입되면요. 네. 마치 내 얘기 같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우 저도 아내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서 우리 조조화린 보러 갈래?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때가 네. 참 까마득하네요. 그 저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아 네. 그때는 국민학교 학생 때. 이제 누님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으면은 네. 꼭 이제 그 혼자 부모님이 안 보내주니까 네. 저를 꼬시는 거예요. 어. 빨리 같이 가자고 그래. 빨리 같이 가자고 그래. 그래서 저랑 이제 꼭 같이 가는데 그때는 동시 상영이라는 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좀. 같은 세대나 되세요. 네. 아.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돈 한 번 내고 들어가면 한 편 보고 나와야 되지만 지금, 그때는 쭉 안 나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두 번 그리고 누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두 번을 보면 총 네 편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 그러면은 아침 일찍부터 가서 조조 할인부터 해서 돈 내고 들어가서 와... 쭉 네 편을 다 보고 나오면 해가 뉴욕 지고 있는 그렇게 그런 네. 진짜 재미가 있었죠. 와, 네. 저는 그 뭐지 그 동시 상영으로 E.T.하고 그 실버스타 스탈론이 나오는 람보요. 네, 그걸 보고 저런 남자도 있구나 그때. 그렇구나. 네네. 결국 E.T.를 보러 가셨는데 람보를 그렇죠. 보신 기네요. 어린이날 기념으로. 저는 저희 누님이 이제 그 전영록이라고 하는 가수 네. 영화 배우 겸 가수를 좋아했기 네. 때문에. 누님은 이제 그 영화 동시에 상영이 대부분 액션 영화였어요. 또 네, 맞아요, 저는 액션 맞아요. 영화 보러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때는 그 여유가 있었는데요. 조조활이라는 게 참 그렇죠. 네, 일찍 가면 또 저렴하게 보기 시작하고 낭만이었네요. 네, 그 도시락 싸 가면은 극장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놀다 올 수 있고요. 도시락도 그죠? 싸갔어요? 그럼 영화 네 편 보려면요 허기 져서 못 봐요. 이게 그 피곤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허기져서 못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와 너무 재밌다. 네, 자리도 또 이게 정해져 있지 네, 않기 네, 때문에 네, 네. 빨리 한 가서 한 사람씩 화장실 가야 돼요. 자리 안 뺏기려면. 안 그러면은 통로에 앉아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유명한 참, 영화는. 자 영화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으시네요. 저희 연배가 다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 그럼 내가 어렸는데 지난주까지는 기억이 없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동심으로 좀 돌아와야겠네요. 어릴 적 이야기를 좀 나눴으니까 네. 앞에서 이제 어른들의 행사 네, 네. 이제 어른들의 행사들을 쭉 설명해 드렸다면 네. 이제 아이들의 행사도 한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네네, 볼게요. 네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순서예요. 네, 아이들을 위한 순서. 요게 네. 모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행사가 있고요. 아, 예, 예. 이 행사는 이미 7월 초부터 시작을 쭉 해서 지금까지 네. 하고 있고 7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행사니까 네네. 한번 가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만 진행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네. 어떤 행사냐고요? 네. 그걸 설명 안 드렸어요. 네, 제목. Strawbees. 빨대벌들. 아, 네. 네. 그 빨대벌들이라고 하는 스트로비스라는 이름으로다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레고랑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은 똑같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네, 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아. 장난감이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조그마한 플레이트예요. 예, 양쪽에 예. 이렇게 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예, 빨대들을 꽂아서 아. 연결하면 어떤 큰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네.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맞아요. 그 인터넷에서 스트로비스라고 쳐서 보시면은 네. 정말 아니 이걸로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 토요일, 일요일 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니까 네네. 시간 맞춰서 가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행사가 네. 진행되는 장소가 모타트라고 하는 네, 곳이니까 네. 이 모타트라고 하는 곳을 만약 아직 안 가보셨다 네. 하면 그 장소도 네. 겸사겸사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동물원 근처. 네, 바로 맞고. 동물원 여기 오클랜드 동물원 옆에고요. 네네. 일단은 모타트의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그 앞에 전차가 움직여요. 네, 맞아요. 네네. 옛날식으로다가 정말 딸랑딸랑 이러면서 네, 가는 맞아요. 전차가를 타실 수 있는데 이 전차를 만약 타는 경험을 함께 하게 되신다면 네. 이 전차가 먼저 동물원에 한번 쓰고요. 아. 그 다음 정거장이 이제 그 비행 에비에이션 박물관에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서 쓰여졌었던 그 오래된 비행기들 네, 같은 네, 것들이 쫙 네. 전시가 돼 있어요. 실내. 아. 그것도 겸사겸사 보실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전차를 타려면 꼭 그 모타트 입장을 네, 해야 되는 입장 거죠? 네. 입장 내면 그거 일회 탑승권을 주게 되고요. 따로 그 타고 싶으면 있으면 따로 타고 싶으면 그것만 따로 끊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타면서 이제 그 티켓을 끊어 타실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그 1인 아 제가 가격 까먹었네요. 네. 네,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이 한번 끊으면 모타트에 출발해서 에비에이션 박물관 갔다가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는 티켓까지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모타트의 주차 그 뒤쪽에 주차하시고 네네. 움직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주차장이 바로 웨스트 스프링 공원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새들 잔뜩 있는데.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있고요. 한국에서는 네. 흔히 보지 못하는 흑조가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흑조들이 또 먹성이 좋아가지고요. 빵 그 가게에서 1달러짜리 빵 10빵 한 네. 봉지 딱 들고 가시면은 네. 정말 1-20분 동안 이 거기 있는 새들을 자기 주변으로 다 모아서 맞아요. 무서울 정도예요. 네네네. 막 엄청나죠. 네, 네네네. 무서워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가족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주말에 네. 날씨 좋은 날 네. 한번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네네.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약간의 팁. 아이들과 같이 가서 빵을 나눠주는 경우에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흑조가 그 어른 키로 봤을 때 거의 네. 허리나 가슴 높이까지 맞아요. 올라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볼 때는 눈높이 이상이 네.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무서워해요. 네. 그럴 때는 이 벤치가 있는 데를 가셔서요. 네. 이 식탁이 있는 벤치가 더 좋습니다. 네. 그 위에 앉아서 그 아이들을 그 위쪽에 올려놓고 부모님들이 그 옆에 서서 네. 이렇게 빵을 주면은 새들이 그 이상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덜 무서워해요. 저번에 발음이 막 새는데 아들이랑 갔는데 저녁 좀 늦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깜깜해지고 있으면서. 네. 히치콕 감독의 그 새 영화 생각날 정도로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둘이 막 뛰었어요. 그 어둑어둑하지는 그 텅 빈 공원에서 흑조를 만나는 두려움은 거기 가보시지 않은 분들은 느끼실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들은 등치가 있어서 무서워요. 그리고 음식을 들고 있으면 끝까지 네. 쫓아옵니다. 네. 봉지 들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걸 몰랐어요. 봉지만 들고 와도 정말 잘 쫓아와요. 그때 식탁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스트로비 얘기하다가 저희들 웨스트필드에 지금 네. 빵 주는 얘기까지 왔네요. 그러네요. 네. 하여튼 중요한 그 얘기를 안 이 했는데. 행사, 네. 네. 스트로비스라고 하는 행사, 네. 아이들의 네. 그 이미지네이션, 네. 그 상상력을 키워주는 이 행사가 되니까요. 네. 이 행사를 한번 가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네, 네.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행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제가 또 고른 노래, 네. 숀 멘데스. 젊은 친구예요. 네. 네, 젊은 친구고 그 캐나다 가수인데 네. 가장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로다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 가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 가수가 부른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 네. 네네네. 목소리가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할 거예요. 네. 은근히 저희들이 가수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를 아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미지네이션. Oh, there she goes again. Every morning is the same. You walk on by my house. I wanna call out your name. I wanna tell you how beautiful you are from where I'm standing. You got me thinking what we could be, 'cause I keep craving, craving. You don't know it, but it's true. Can't get my mouth to say the words they wanna say to you. This is typical of love. Can't wait anymore, I won't wait. I need to tell you how I feel when I see us together forever. In my dreams, you're with me. We'll be everything I want us to be. And from there, who knows? Maybe this will be the night that we kiss for the first time. Or is that just me? Imagination. We walk, we laugh, we spend our time walking by the ocean side. Our hands are gently intertwined, a feeling I just can't describe. And all this time we spent alone, thinking we could not belong to something so damn beautiful, so damn beautiful. Craving, craving you. Don't know it, but it's true. Can't get my mouth to say the words they wanna say to you. This is typical of love. I can't wait anymore, I won't wait. Need to tell you how I feel when I see us together forever. In my dreams, you're with me. We'll be everything I want us to be. In 음색이 약간 저스틴 비버 같기도 하고. 어, 그렇죠. 처음에 네. 모르시고 들으시는 분들은 어, 저스틴 비버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다르긴 달라요. 해요. 네, 좀 다르고요. 해요. 그리고 역시 감미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기반으로다가 빌보드 차트까지 올라갔었던 대단하네요. 거고요. 통기타에 어울리는 목소리네요. 어, 그렇죠. 네. 이 또 반주가 요즘에 그 어떤 전기적 이로다가 이렇게 일렉트릭 쪽으로다가 이런 변형이 된 반주를 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느낌 나요? 네, 이거 아날로그 느낌 나면서도 목소리가 참 감미롭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유명해진 친구예요. 아, 잘 들었습니다. 네네. 새로운 네. 또 가수분을 알게 됐네요. 네, 새롭게 알게 되셨으면 네네. 저 또한 기쁩니다. 네. 또 이렇게 오, 이렇게 소개라는 어떻게 소개를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시장으로 가시죠. 시장. 어, 시장으로요? 네. 오, 이제 맞게. 출출하시죠? 네네. 이제 이렇게 돌아돌아 이제 마라톤도 네. 뛰시고 영화도 봤고 장난감 갖고도 놀았으면 이제 또 허기를 면해야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파머스 마켓이 파넬에서 열려요. 아. 네. 이것도 물론 이제 계속되는 행사예요. 네. 뭐 한두 번만 하고 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7월부터 12월까지죠. 네, 네. 7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네. 열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이 시간대에 그 가셔서 네. 어, 뉴질랜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지? 아직 물론 이런 시장 같은 데 안 가 보신 분들은 요 이런 시장이 아 이렇게 형성되는 걸 마치 그냥 뭐랄까요? 플리마켓처럼 네. 열리기는 하는데요. 네네. 네네. 참 많죠, 여기에.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뭐 여기저기 썬데이 마켓이라고 네.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이런 데서 이제 파머스 뭐 이런 네. 마켓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렴하게 신선한 야채 같은 거를 네, 구하시겠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굉장히 좋은 네. 곳이에요. 그리고 신선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약간 착각하시는 게 오, 야채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당연히 야채 팔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과일 팔고요. 네. 고기도 팔아요. 네. 네네네. 어떨 때는 저기 뭐죠? 굴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굴도 때 시즌이 되면은 네네. 굴도 팔고 네. 이제 꽃부터 뭐 빵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저희 간식거리도 네, 굴도 각 팔게 나라별. 되니까요. 네. 어, 네. 여기는 인터내셔널한 국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각 나라별 다양한 음식을 또 즐길 수 있으니까 예, 주말에 한번 시장 한번 쭉 둘러봐야겠다 네. 하는 분들 네.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빌리 빌딩 칼파크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네. 일단 정확한 주소는 저희 또 웹사이트 네,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파네 파머스 마켓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네, 또 네. 행사 정보 나오니까요. 네. 거기서 정확한 정보 확인해 보셔서 가보시면은 또 재미난 시간이 될 거예요. 또 네. 위치가 파넬이기 때문에 네. 노스쇼에서 내려가시던 아니면 서쪽 남쪽에서 그렇죠, 오시더라도 위치. 거의 같은 네. 시간대에 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 프랑스 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근처에요? 네네.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한 번도 아, 못 가봤어요. 네, 아, 정보, 있다는 정보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네. 이 근처에 있는데 정확히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네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안에 어, 빵도 맛있고요. 네, 어, 그쪽에서 네, 제가 네. 아는 친구가 네. 남편이 또 프랑스인 친구가 있어서 아. 네네, 뭐 이게 돌아 제가 그 얘기를 네, 듣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아직 어, 뭐 가보진 못했어요. 네. 아, 다 가볼 수는 없죠. 네. 어, 이런 행사를 소개해드리다 보면은 네네. 어, 이건 정말 꼭 가봐야지 하고 달력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참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게 됐을 때 그 아쉬움. 어,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자, 저 일단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것도 이제 힘들고 네. 이제 그러시지만 이렇게 짬을 내서 네. 이런 잠깐의 시간을 또 맞아요. 잠깐 다른 일 네. 먹고 사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울리는 또 어울리는 이제 네. 앞에 감미로운 노래하고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지만 완전 달라요? 네네네 완전 다른 분위기지만 네. 또 한번 어깨 들썩들썩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게끔 네.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에 한번 이 노래를 가져왔어요. 시장과 어울리는? 오우, 시장과 어울리는 조용남의 화개장터. 와우. 네네네네 전라도와 경상. 어, 이 노래는 그냥 나와요. 그러네요. 네. 네, 장터로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섬진강 줄기 따라 파괴장터엔 밤새마다 얼어져 창문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참 덥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 사촌 전라도의 화개장터. 아우, 장터를 그냥 휙 넣었어? 예, 둘러보고 왔네요. 어,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저 진 뉴질랜드 다 처음 들어봤어요. 어, 그래, 저도 그래요. 처음 들어본. 어, 근데 항상 들어왔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희한하죠. 아,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소식은 네. 도자기 전시회예요. 아, 그래요? 세라믹 익시비션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미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네, 행사고요. 7월 30날 이제 네. 다 이제 끝나는 행사예요. 네. 요게 그 쿠메오 아트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요거는 그 오클랜드 화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그 이게 도서관 겸 아트 센터예요. 네, 정확한 주소는 또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쿠모이 아트 센터가 있었군요. 전 지나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대부분 이게 정확히는 도서관 뒤에요. 아, 쿠메오 그래요? 도서관 뒤쪽에 있는 게 아트 센터고요. 네.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서관만 보셨을 거예요.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그쪽을 지나가셔도 네. 오, 도서관이 여기 있네. 네. 이게 정도만 인지를 하시는데 그 뒤쪽에 아트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그 세라믹 아트 전시회를 열거든요. 네. 일단은 뭐 화려하진 않고 규모도 네. 크진 않지만 네. 아기자기하게 이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네. 그런 그 전시회를 네. 하니까 네. 이제 거기 그냥 한번 실내에 네.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또 기후가 좀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 오늘은 비가 오는데 뭘 해보지? 그럴 때 갈 수 있는. 네네.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네네. 됩니다. 참고로. 네. 일요일은 교회 가셔야죠. 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니까 네. 시간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토요일 같은 경우 좀 일찍 닫아요. 평일에는 5시,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네.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만 진행되니까요.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후 비 오는데 아침 뭐 하지? 그러면은 아침에 브런치 가볍게 드시고 네, 네. 가서 도자기 한번 쑥 돌아보시는 것도 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물론 근처에 맛있는 카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 정말 유러피언 카페 같은 카페들이 좀 네, 이렇게 네, 옹기종기도 네, 있으니까요. 네. 어, 거기서 아침에 브런치 즐기시고 여기에 슬슬 걸어가셔가지고 네. 이런 아트도 보시고 네.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재미난 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점토로다가 만든 그런 작품도 같이 전시가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고서 네. 어, 우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해서 집에 가서 같이 그런 거 아, 사다가 참. 같이 만들어 보시고 하는 재미도 또 소홀치 않을 거예요. 아, you are good daddy. 이래놓고 저는 주말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 전시회까지 자 마라톤으로 시작해서 아, 전시회까지 정말 네. 다양하네요. 일단 다양한 또 행사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제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어레인지 해보시고 네, 네. 한번 방문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참 재밌고 체험한 느낌이에요. 나 아, 현장에서 네, 네. 좋죠, 좋죠. 자, 그러면은 네. 이 도자기에 대한 것도 제가 노래를 또 같이 가져왔어요. 아, 도자기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한국에서 한번 그 드라마로다가 네. 그런 이런 도자기 조선시대 도자기 그 어. 만드는 그 도공들이죠. 도공들의 네. 이야기를 하는 불의 여신 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 드라마에 네. 그 바비킴이 네. 영원히 너를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드라마 그 노래를 불렀어요. 타이틀을 아, 그래요? 불렀어요. 네네. 일단 그 뭐 드라마 내용을 떠나서 네, 네. 이 노래 자체도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바비킴이라고 하는 그쵸. 분이 좀 이렇게 말썽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개인적 감정을 제가 이렇게 차치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노래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럼 이 노래를 오늘은 또 여기서 저는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 매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벤트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너무 다양한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건강한 주말 되세요.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바비킴이 부릅니다. 영원히 너를. 가슴속 가득한 사랑 자꾸만 떠올라서 너만 보여서 아무것도 난 못해 머릿속 가득한 사랑 멀리 해도 보여 너무 그리워 다시 널 바라본다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한 걸음 더 가면 볼 수 있을까 만질 수 있을까 다시 또 없을 내 사람아 애타게 혼자 하는 말 널 사랑해 네가 없는 그자 못하고 서서 바람 불면 하는 곳